했고 눈물을 닦고 널 떠나보내고 그 흔적 지울 때 사랑했다는 네 말은 이별의 보상이라 아픔을 삼켜주죠. 사랑해 알지 못했던 그 말 또 흘러가던 날들이 사랑했던 따스했던 기억에 잊어라 돌아갈 수 없는 길 돌이킬 수 없는 날 기적같이 말리고 그 시간 보내고 사랑했다면 이별은 행복의 그림자라 인내를 만들죠. 그립다 이해 못했던 그 말 또 흔들리는 마음이 사랑했던 따스했던 기억에 잊어라 돌아갈 수 없는 길 돌이킬 수 없는 날 기적 같던 찬란했던 이야기는 과거 된 순간 아픈 상처뿐 간다 마음아 커져라 사랑 알게 한 사람 되려고 마운 사람 사랑했던 함께였던 시간들은 과거인 순간 기적 같던 이야기 추억에 날 보내 Ah.